때도 눈물이 나는 건 무슨 이유인 걸까. 잠 못 드는 이 어둠 속에서 너의 향기가 느껴져. 너무 쉽게 내게 말하죠. 마음만은 주지 말라고. 비어버린